Conversation 2. Mark runs into Minji at the airport. Please listen to the dialogue. 민지 씨, 여기 웬일이세요? 마크 씨, 안녕하세요. 큰아버지 마중 나왔어요. 마크 씨는 공항에 웬일이세요? 오늘 여동생이 영국에서 와요. 몇 시 비행기예요? 3시 비행기예요. 20분 후에 도착할 거예요. 공항까지 뭐 타고 오셨어요? 택시 탔어요. 택시비 많이 나왔겠네요. 다음에는 택시를 타지 말고 공항 버스를 타세요. 공항까지 직접 오는 버스가 있어요? 저는 몰랐는데요. 어디서 타요? 출구로 나가서 길을 건너세요. 그럼 바로 거기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Please repeat each phrase. 웬일이세요? 여기 웬일이세요? 민지 씨, 여기 웬일이세요? 안녕하세요. 마크 씨, 안녕하세요. 마크 씨, 안녕하세요. 마중 나왔어요. 큰아버지 마중 나왔어요. 웬일이세요? 공항에 웬일이세요? 마크 씨는 공항에 웬일이세요? 와요. 영국에서 와요. 여동생이 영국에서 와요. 오늘 여동생이 영국에서 와요. 몇 시 비행기예요? 3시 비행기예요. 도착할 거예요. 후에 도착할 거예요. 20분 후에 도착할 거예요. 오셨어요? 뭐 타고 오셨어요? 공항까지 뭐 타고 오셨어요? 택시 탔어요. 많이 나왔겠네요. 택시비 많이 나왔겠네요. 타세요. 공항버스를 타세요. 타지 말고 공항버스를 타세요. 택시를 타지 말고 공항버스를 타세요. 다음에는 택시를 타지 말고 공항버스를 타세요. 있어요? 버스가 있어요? 직접 오는 버스가 있어요? 공항까지 직접 오는 버스가 있어요? 몰랐는데요. 저는 몰랐는데요. 타요? 어디서 타요? 건너세요. 길을 건너세요. 나가서 길을 건너세요. 출구로 나가서 길을 건너세요.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거기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바로 거기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그럼 바로 거기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